그렇구나. 와. 예. 와. 네. 진짜 인기 만발. 인기절정. 아, 좋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덕분이죠. 아유, 제가 네. 뭘 한 게 있다고. 유재석 씨 덕분이라고요. 네. 네. 덕분이죠, 정말. 예. 네. 제가 또. 네. 아, 유재석 씨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김재동 씨가. 네? 잘 어울려요. 결혼할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네. 아, 네. 참.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위택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고시생인데요. 제게 아주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건 바로 도서관에서 마주앉아 공부하는 여학생 때문인데요. 얼마나 이쁜지. 그녀 주위엔 항상 남자들이 바글바글하답니다. 처음에는 밥통 같은 녀석들이라며 비웃었지만 저도 이젠 그 부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책 10분 보고 그 여학생 얼굴 힐끗힐끗 40분 쳐다보고 책 10분 보고 그 여학생이 꼼지락꼼지락 발 떠는 거 40분 보고 책 10분 보고 그 여학생과 결혼하는 꿈 40분간 꾸고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도 해봤지만 아침에 도서관에 들어서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몸뚱이는 그 여학생 앞으로 아주 자연스레 가고 있습니다. 김유신이 술집으로 향했던 자신의 말 모가지를 자른 것처럼 저도 제 다리를 자를 수도 없고 어찌합니까? 보고 있자니 공부를 못하겠고 안 보이면 더더욱 안 되는데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예. 네. 첫 번째 리플 19일 100일 이라는 분입니다. 아, 19일 날 뭐 100일 되신. 네네네. 네. 고시 공부와 여자라.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점이 많죠. 둘 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거.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시험들이란 면에서요. 둘 중에 무엇이든 간에 더 자신 있고 가능성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세요. 추신. 저는 여자 시험 1차 통과하여 19일이 100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난 지 네. 이제 100일, 19일이 100일 된다는. 네. 그래서 이제 여자 시험 1차라는 건 여자를 알아가는, 네. 그래서 내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네. 뭐 그런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능구랭이 오빠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능구랭이. 어우, 그 이 아이디답게 그 리플 내용도 아주 그 끈적끈적합니다. 네. 마치 그냥 글들이 아니고 무슨 글이 허물을 벗고 나오듯이 아주 그 끈적끈적해요, 글이. 아, 예. 아우, 느끼합니다. 고시생이라면 모든 법에 대해서는 다 알 텐데 사랑하는 법은 모르네요. 허물이 살짝 뚫고 나오죠. 아우, 끈적끈적합니다. 막 미끈미끈해요. 그 여학생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준비하세요. 당신은 내 마음을 뺏었기에 나라는 감옥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나라는 감옥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대. 아니, 그거보다 김유동 씨 말투가 더 웃겼어. 전 이때 여자분 표정이 너무 상상이 갑니다. 예? 야, 다음은 짧고 굵게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냥 도서관 가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라는 분, 그 밑에 에휴라는 분이 이 리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리플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아휴, 네 마음 내가 알지. 쓰고는 쉽고 생각은 안 나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 이빈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매일 비타민C를 내밀던 남학생에게 넘어갔던 고시생입니다. 네. 덕분에 제 몸에는 과다한 비타민C가 축적됐고 그 남자는 약국 아가씨와 눈이 맞았습니다. 아... 고시생에게 이성은 젊은 스님의 심장을 파고드는 사념이고 독이 든 마녀의 사과임을 잊지 마세요. 아, 이렇게 현실적인 충고를. 야, 슬프겠습니다. 매일 이 남자분이 어떤 네.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비타민C를 계속 사다 주시다가 결국 약국 아가씨와 눈이 맞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 다음은 M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엄마다 집으로 올래? 아니면 엄마가 그리로 갈까? 마지막 리플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부 열심히 해서 예. 아, 좀 이렇게 시험 딱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 합격증을 그 여자분한테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죠. 네,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